어쩌면 사랑일까 이런 기분이 도무지 모르겠어 이런 기분은 I want you 아니죠 괜히 한 번 더 네가 보고 싶은 걸 눈을 꽉 감고 누운 다음 네 생각에 계속 뒤척여 난 그래 뭐 정답은 없겠지만 좀처럼 갈피를 못 잡는 맘 결국 한밤중에 눈떠 나의 머릿속에 떠다니는 너의 웃음소리에 난 홀려 정신 차려야 해 정신 차려야 해 Oh my you're mine이라 부를래 You're my lady 조만 거리가 좁혀진 다음 끌어당길래 너를 내 옆에 ay.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시간이 더 필요하진 않을 텐데 바보같이 나만 혼자 애태우고 있는 거라면 너가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사랑이다 그런 건가 봐 딱 내가 어린애가 되는 걸 보면 불장난은 아닌 건가 봐 너 때문에 웃고 울고 있는 날 보면 hey. Oh my you're mine이라 부를래 You're my lady 조만 거리가 좁혀진 다음 끌어당길래 너를 내 옆에 hey. 어쩌면 사랑일까 이런 기분이 도무지 모르겠어 이런 기분은 I want you 아니죠 괜히 한 번 더 네가 보고 싶은 걸 아직 내게 말 못했지만 나의 Tell me. Tell me.